재중조선인 정연합회 련영지구협회 대변인은 25일 조선인민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을 규탄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중조선인 청년연합회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해서 재중조선 청년들이 저국의 청년들과 어깨 곁고 반미 대결전에 앞장에서 나아갈 것을 선언했습니다.